찬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견진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것인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는 허신부님처럼 말을 잘 못해서 예, 뭔가 볼거리를 예, 간단한 사진들 몇 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견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견진, 예, 한자어로 뭘까요? 네, 견고하고 진보한다 이런 네,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그 단어죠. 그래서 견진 성사는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네 윈도우를 네 네 그러면 예, 견진 성사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이 아 이제부터 견진 성사를 해야 된다 하고 만들었을까요? 예,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그때는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엔 세례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사람들 성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세례에서 세례가 있던 것이 거기 같이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 신자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그동안 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마무리를 받았었는데 그것들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세례를 줄 때마다 다 가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네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세례를 주고 주교님이 나중에 가서 사도들이 나중에 가서 그것들을 마무리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이어지게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견진 성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예, 알고 있으면 예, 더 궁금한 것들은 그 견진 성사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가 나왔나요? 네. 그럼 지난주에 신부님께서 견진성사란 뭔가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네,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까 해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그냥 살만 하잖아요. 네, 더 신앙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 알고 있나요? 저 사실 네. 예,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어제 급조해서 몇년 만에 저 파워포인트를 끄적끄적해서 만들어 낸 것이지만, 네,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앞에 불이. 네, 저 앞에 그림이 사진이 보이시죠? 저 뭐죠? 이게 뭐죠? 예, 비둘기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 견진성사. 예, 종종 사람들은 견진성사라고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세례 때. 세례 때는 성령이 안 내려오면 물의 세례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견진성사라는 건 뭐냐? 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성사죠. 그럼 왜 우리는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 이제 견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예.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른이 되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린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생각하면 되게 순수하고, 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평생 어린 아이로 남아서 살아갈 수는 없죠. 이 아이의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안 보이시죠? 네, 핸드폰을 하나 뭐 들고 있는데, 아이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절제력이 충분하지가 않죠. 네, 마냥 놀고 싶을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 보이시나요? 네, 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죠. 예, 이런 아이들. 그리고 예, 자기가 헐크가 되고 싶은가 봐요. 예, 녹색으로 자기 몸을 다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들도 있고 있지만, 저렇게 난장판을 피고 어떤 면에서는 떼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이죠. 커가는 과정 중에서 저렇게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냥 자기 몸에 이렇게 막 헐크가 되겠다고 막 몸을 칠하고 있고 뭐 사달라고 울면서 떼쓰고 있고 하면, 예, 너무 이상하겠죠. 예, 우리 신앙인도 한번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른이 되는 건 무엇이냐? 예,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둘리 아셔요? 예,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데, 둘리보다 고길동 이분이 불쌍해지면 어른이 되는 거래요. 예, 어린 아이 때는 그냥 둘리가 주인공이고 되게 신기해서 재밌게 보지만, 그 재밌게 노는 것들 보지만 되게 안쓰러운 분이죠. 그 갑자기 들이닥친 그 공룡들을 데리고 살면서 온갖 머리카락도 뜯기고 막 집도 다 풍지박산이 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냥 데리고 계속 살잖아요. 예,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버티고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또 기쁜 게 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어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꺼야 되는데 잠시만.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책임감이 생기죠. 예. 부양할 사람들이 있고 보호할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우리한테 어른이 되라는 것 어떤 면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음 사진들을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이 우유죠. 네, 다른 거 먹을 수 있나요? 예, 네, 다른 건좀더 커야 먹죠. 처음에 우유만 먹죠. 예, 네, 어른이 되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른들은 어떤 거 먹죠? 예, 네, 온갖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예, 네, 여러분 어린 아기로 남아 있는 게 좋은가요? 어른이 되는 게 좋은가요? 네, 누가 보호해 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예, 아이들은 주로 무언가를 들을 수밖에 없죠. 새로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응용하고 적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배운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하죠. 예, 저기 뭐라고 있는 건지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나요? 거의 그냥 낙서에 불과합니다. 아이들 처음에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쓰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죠. 어른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외국인들 앞에서도 막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것들을 함께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죠.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그림처럼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아기일 때는 그냥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전부였지만 점점 자라면서 예, 할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농구도 할수 있고 뭐 사람 말도 할수 있고 더 여러 가지들을 먹을 수 있고 새로 혼자서도 다른 곳에 갈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제 어린 아이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했다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와서 성당에서 들려주는 그런 복음 말씀 듣고 그냥 재미나게 놀고 하면서 다녔지만 나중에 어른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그런 말씀 같은 것들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 그걸 적용해 가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면서 그 신앙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견진을 받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견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예, 책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더큰 행복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모승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 승천 대축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냥 하늘 저 구름 너머에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그것을 믿지 않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하늘을 올라가셨다는 게 단순히 공간적인 하늘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갔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는 그런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 하늘에 가셨다는 거고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도 하느님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그 하느님의 그런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적의 생각으로만 갖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야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아직 미숙한 그런 신앙 그런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견진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그 과정을 봐도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 그 견진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더 성숙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린 아이인데도 이미 좀 성숙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른이 돼서도 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도 우리들도 이미 견진을 받고도 미숙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어리지만 정말 하느님께 대한 그런 깊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견진이라는 이 성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이 좋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자신은 어른다운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